2016년 국제조선원의 날에 점한 행사가 25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부문, 성주앙기관, 출판보도부문 일꾼들과 조조 유엔인구기금 대표, 유엔인구기금 사무소 책임자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해산실에서 임산모들에 대한 조산원의 필수관리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학생위생선전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